UBS. Hobsnomics. Hello,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는데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는 대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죠.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는 이곳은 스포츠노믹스가 아니라 바로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HUBS 경제정보센터 홉스노믹스입니다. 갑자기 홉스노믹스에서 웬 월드컵 얘기냐고요?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기념, 월드컵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홉스노믹스는 어제 총학생회 정책공청의 준비로 잔뜩 지친 권하인 기자, 김태한 엔지니어, 박선민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가보자고! 아인개미, 우리가 바로 2002년 월드컵의 주인공들 아닌가요? 역시 선민개미도 월드컵 하면 2002년 월드컵이 먼저 떠오르시는군요. 맞아요. 선민개미와 저 모두 2002년생,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태어났죠. 아인개미는 월드컵 봤어요? 2002년 월드컵이요? 그때 제가 태어난 지 100일이 간 넘었을 때인데 하도 주변에서 소리를 많이 질러서 저희 엄마가 제가 자다 깰까 봐 귀를 손으로 늘 살짝 덮고 있으셨대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그런데 아인개미, 아인개미는 3월생 아니에요?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지금이 11월인데, 계산이 좀 맞지 않는데요? 역시 헌믹스 아나운서가 이번 월드컵의 특이한 점을 잘 찾으셨네요. 바로 이번 월드컵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열리는 첫 월드컵이라는 점이요. 바로 이 점이 카타르 월드컵을 일명 머니 월드컵, 역대급 돈잔치라는 별명을 붙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좋아요. 카타르 월드컵이 아인개미가 말씀하신 대로 역대 가장 비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날씨 때문인데요. 선민개미, 카타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나요? 중동 한가운데에 있죠? 중동 국가들은 우리 기준 겨울에도 30도가 넘는 평균 기온을 보이고요. 보통 정상적인 월드컵이 열리는 우리 기준 여름에는 무려 50도가 넘는다고 해요. 와, 그 더위에는 선수들이 절대 뛸 수 없겠는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타르도 이번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경기장에 실내 에어컨을 전부 틀어 기온을 늘 20도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렇겠네요. 돈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날씨 요인 말고 다른 요인은 없나요? 이번에 카타르는 월드컵을 계기로 나라를 개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단순히 경기장만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카타르의 도시 환경을 완벽하게 바꿨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것으로 봤을 때 대략 300조 원 정도를 쓴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용은 어떨까요? 오히려 카타르가 월드컵을 잘 개최해서 흑자를 보면 카타르 입장에서는 300조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버니까 더 이득 아닌가요? 사실 한일 월드컵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월드컵들은 적자 월드컵이에요. 흑자가 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카타르가 역대급 적자 월드컵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타르는 도대체 왜 이런 월드컵을 개최한 거죠? 잠깐 쉬고 바로 함께 같이 알아봐요.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월드컵 개최지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카타르의 장기적인 투자라. 선민개미, 카타르의 1인당 GDP가 세계 몇 위일 것 같아요? 카타르가 중동 국가 중에서도 유독 아주 잘 산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카타르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인데요. 1인당 GDP가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타르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 탈석유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기조가 커졌기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카타르뿐만 아니라 많은 중동 국가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천원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인 카타르도 이제 이걸로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 먹고 살긴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 사우디 왕세자도 네온시티라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카타르도 당장은 300조 원이 깨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한 거죠. 카타르 월드컵에 카타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카타르가 중동의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히려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카타르는 호텔이 많이 없고 그마저도 아주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차나 비행기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로 이동하는 것인가요? 맞아요. 오히려 주변국들의 관광 특수가 크게 늘어난 거죠. 게다가 카타르는 제조 기술이 없어서 모든 물품들을 전량 수입하는 국가인데요. 이번 월드컵 용품들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왔다고 해요. 다른 중동 국가들과 중국이 뜻밖의 이익을 본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수혜주는 뭘까요? 카타르가 중동에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중동 지역이 최근 조망을 많이 받고 있고 중동 지역 스스로도 발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서요. 우리 입장에선 건설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열심히 요동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쪼록 이번 월드컵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만 여기서 본론은 멈춰볼까요? 서민개미 수고했어요. 아인개미도요. 자, 이번 주 홉스노믹스에서는 카타르 월드컵과 그 유치 배경, 그리고 거기에 놓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로 내일, 우리나라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로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부디 모든 선수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좋은 경기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 보면서 아내지 PD의 갓국방에서 드림빵 먹으면서 내일을 기대해보도록 해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홉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드디어 마지막 바퀴를 열심히 굴려서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23일 수요일 홉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홉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김태환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뿅. HUBS